지나온 날을 어떻게 잊으랴. 새벽 다굴 때마다 삶은 노엽고 원통했다. 해질녘 귀머거리로 바다에 귀 기울여도 언제나 바다는 말이 없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잊으랴. 한사코 불빛 식어가던 방에서 그대 고운 손 차마 잡을 수 없었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잊으랴. 그대 눈물 어린 얼굴을 어떻게 잊으랴. 통곡 뒤에 남던 산들을, 산 아래 마을들을, 밤마다 그대 손이 켜던 호야 램프를. 어떻게 잊으랴. 이른 새벽 눈길을 밟고 도망치던 삶을, 도망치던 맨발의 날들을, 소리도 없는 날들을, 이렇게 또 다가오는 날들을.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승훈 시인의 지난 날로, 1993년 마지막 날, FM 영화음악 시작합니다. ¡Gracias! 영화 파리 텍사스 중에서 칸치온 믹스테카 해리딘 스탠튼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93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사실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이리저리 나눠서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가 바뀔 때가 되면 왠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에 잠기게 되고 그러다가 새해가 밝아오면 다시 새로운 기분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불과 하루 차이로 교차되는 감정의 폭은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이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마치 두 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올 한 해가 남들보다 특히 불행하다고, 불행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너무 절망만 하시지 마세요. 인간사라는 것은 한 묘해서 꼭 절망의 끝에 새벽이 희망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희미한 등불을 발견하는 그런 영화들 준비했습니다. FM 영화음악 93년을 되돌아보며 절망할 때 새벽이 온다. 잠시 뒤에 찾아갑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나이들의 모험과 진한 우정 그리고 사랑. 홀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삼총사 브라이언 아담스, 로스 듀얼트, 스팅 락계의 삼총사가 전해주는 감동의 노래 All for Love.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뿌라. 사랑의 비너스. 자, 준비됐지? 응? 7008, 9908. 아! 조심해, 안전이야! 어, 크리스탈이 어디 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사면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사람들은 절망 끝에서 희망을 되찾습니다. 살아남게 되죠. 정말 완전한 절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화 나의 왼발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장애자가 나옵니다. 크리스티 브라운이 주인공인 영화죠. 크리스티 브라운은 아일랜드의 작가이자 화가로 활동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는 왼발의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왼발로 분필을 들어서 마룻바닥에 Mother, 어머니라고 써서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영화 나의 왼발 중에서 가장 감동 깊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이 장면 들어보시죠. Why don't you go and have a pint? What? What? Here. What's that? It's money. Where'd you get it? From the fairies. Go and have a drink, Paddy. I don't need a drink. All I need is to be obeyed in my own house. Christ. 그때부터 크리스티 브라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어머니는 넉넉지 못한 살림을 꾸려가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기도 힘겨웠지만 크리스티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줍니다. 성인이 된 크리스티, 자신을 치료해주던 여자 의사를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맛보게 되죠. 절망에 빠진 그는 세상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네가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의 가슴이야. 내 다리를 줄 수만 있다면 잘라서 네게 주고 싶구나. 말을 마친 어머니는 크리스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을 만들어주려고 곡괭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크리스티는 어머니의 사랑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의 왼발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쓰고 그림 전시회도 열게 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만난 그 간호사 에리카로 평생의 반려자를 삼고 복음자리를 꾸미게도 되죠. 짐 쉐리단 감독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는데요. 크리스티 브라운의 그 절망적인 신체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동정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정신적 의지, 불굴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크리스티 브라운을 맡은 다니엘 데이루이스의 열연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두 달 동안 병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노력의 결과 90년 아카데미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죠. 또 어머니 역으로 나온 브렌다 프리커는 조연 여우상을 받았습니다. 자, 나의 왼발 중에서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 들어보죠. Mother. 대구 수성구 파동의 송현정 씨. FM 영화음악을 너무 사랑한 덕분에 불면증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죠. Mother, 영화 나의 왼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이었습니다. 나의 왼발의 크리스티 브라운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영화 내 책상의 천사, An Angel at My Table의 주인공인 자넷 프레임은 성격의 결함, 그 타고난 성격의 결함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넷 프레임, 그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실존인물인데요.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지나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잘못된 진단까지 받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내성적인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넷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에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수업 참관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만 교실을 뛰쳐나가고 말지요. 이렇게 자넷은 성격적 결함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차츰차츰 자신에게 숨은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수한 말들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자넷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당당한 한 인간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내 책상의 천사, 자넷 프레임의 이 3부작 자서전을 영화로 옮긴 감독은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입니다.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요. 제인 캠피언 감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죠. 자, 내 책상의 천사 타이틀 뮤직 들어보죠. 영화 내 책상의 천사의 타이틀 뮤직 들으셨습니다.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제목 때문에 축구 영화라고 오해를 많이 샀던 영화입니다. 그 축구 황제 펠레부터 사람들이 떠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 펠레였을 뿐이지 영화의 내용은 축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영화는 19세기 덴마크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 펠레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지주에게 고용되죠. 인권이라는 말조차 희귀했던 시대였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춥고 배고픈 그들의 삶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덴마크의 그 추운 겨울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펠레가 주인 마님의 총애를 받게 돼서 머슴을 감시하는 편한 일을 맡게 되죠. 하지만 펠레는 용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언제나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길을 떠나지요.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고 펠레는 혼자서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어렵게 찾아온 편한 생활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거지요. 펠레의 앞길에 엄청난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희망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빌 어거스트는 이 영화를 연출해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그리고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을 받았죠. 영화 정복자 펠레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덴마크의 그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과 아버지의 약간은 안된 듯한 얼굴이 늘 겹쳐져서 가슴 아릿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죠. 정복자 펠레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떠돌이 고개사와 눈이 멀어가는 화가의 사랑. 정말 상상만 해도 절망적인 분위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누벨이마주 세대의 젊은 감독 레우스 갸락스의 세 번째 작품 뽕네프의 연인들. 절망적인 연인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죠. 누벨이마주, 이 새로운 영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할 만큼 영상 감각이 아주 탁월한 영화였어요. 특히 그 촛불과 불꽃놀이, 타오르는 불길로 채워지는 화면은 꼭 불의 축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대사에도 인상 깊은 대목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실이 멀어져가는 눈을 고치기 위해서 말없이 떠나갔을 때, 그때 절망에 빠진 알렉스가 이런 말을 외치죠. 나는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알렉스는 자신의 손을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이 영화는 다시 만난 알렉스와 미셸이 희망을 찾아서 배를 타고 세상의 끝 아틀란티스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레오스 갸락스는 세상이 끝나도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알렉스와 미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파리여 안녕. 이 인사는 레오스 갸락스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29살의 나이에 보내는, 그리고 연인이자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줄리엣 비노시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또 자신이 사랑하던 도시 파리에게 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였죠. 뽕네프의 연인들의 맨 마지막 장면, 어딘지 모르는 그 아틀란티스로 떠나는 장면 들어보시죠. 영화 뽕냐프의 연인들의 맨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93년을 보내고 94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종말이 찾아와서 94년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희생, Sacrifice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알렉산드는 생일을 맞아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었는데요. 라디오 뉴스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사용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한절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알렉산더는 모든 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정상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는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침묵의 맹세를 지키고 안락한 삶의 토대가 됐던 집을 불태우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갑니다.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은 이렇게 핵폭탄의 위협 아래서 물질 문명으로 나날이 황폐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생. 바로 알렉산더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탈콥스키 감독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후손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미래도 미래의 희망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Sacrifice, 희생은 탈콥스키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혼신을 다해서 이 마지막 작품을 찍어나가는 예술가의 진실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 장면마다 너무나 그 간절한 메시지가 가슴 깊이 전해져 있지요. 영화 희생의 제일 첫 장면에는 바하의 마태순환곡 중에서 39번째 곡 하느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곡이 흐르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아. 영화 Sacrifice의 제일 첫 장면에 흘렀던 곡, 바하의 마태 순환곡 중에서 39번째 곡, 하나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희생의 주인공 알렉산더의 모습은 94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처럼 하룻밤새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훌쩍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는요, 자기 희생이라는 가장 힘든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없이 어떤 결단력 없이는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 그러면 거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자, 영화 아이언이글 중에서 원 비전, 퀸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1, 1, 1. 서울 양천구 신정이동의 이문주 씨. 친구 현미의 생일 축하곡으로 이 퀸의 웅장한 곡 괜찮았지요? 아이언 이글 중에서 원 비전 퀸의 노래였습니다. 93년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도 안 주무시고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을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어떤 것에 의미를 갖다 붙이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 더욱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셔야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첫 곡으로 띄워드린 마리 텍사스 중에서 칸촌 믹스테카가 아닌 마리 텍사스 중에서 파리 텍사스 띄워드립니다. 대전의 유정씨,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김유정씨, 강남구 역삼동의 김준호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 뵐게요.